서로 노래 운명의 손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송하작사 신을지 작곡인가요는 조채백사 2015년에 전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어머니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와 뜨거운 사랑,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담아지고 조채 흉룡의 한 길로 끝까지 가고 갈 우리 민의 깨끗한 충족의 마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시적 표현들로 자기들을 지켜주고 안아주는 위대한 사랑과 인덕의 고미함을 심장으로, 배부로 더 뜨겁게 절감하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 정신 세계를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가사 전반에 맥락치고 있는 사상 초조적 내용은 성령 형상의 매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더 크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라네린 대도의 4분의 4박자로 되어있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 속인 상황의 사상 전수적 내용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 운명의 선율은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다마다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롭고 육친적인 사랑의 세계를 격조로 비구가한 시대의 명곡으로 우리 민들에게 피해성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며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두면 멀리도 지쳐 걸음이 나를 듣네. 어머니 우리 던 손 잡고 내 인생 끝까지 가리라. 떠난 슬픈 내 그것도 없지만 갈 길을 잃은 나의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의료금 휴지물 위대한 수령 진일성동지의 서두로 비비와 도구로 2069 항일 흉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자 지변의 집 이 남만으로 세 번째 장면. 우리는 남만에 나가면 그들과도 연계를 가지려고 하니 유년기에 있는 부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반일인민 유격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간과했다. 실제로 우리는 항일무장 투쟁의 전 행정에서 남만 지방의 유격 부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과정에 나는 우리 홍광, 리동광, 양정우와 젤리와 뗄 수 없는 인연을 우리우하 흥경 관속을 비롯한 남만 일대는 우리의 더디기 많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중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역들의 공천과 단지 청년 동맹의 우수한 일꾼들을 많이 파견하여 거듭 경과를 지켰다. 최창군과 김원희가 그렇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피난한 저기들이 9.18 사변 후 허심하게 도태되었다. 우리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직들을 극복해서 미숙된 혁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데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떤 역사가들은 한일인민 유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청문단 그렇게 봤다는 것이야. 방금 창건된 유격대의 처음 노정을 남만 원정으로 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심리도 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김종령의 집에서 본만의 가치군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권총의 장학생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운동 문제와 근거지 청설 문제를 소유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운동안은 회의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 찬동을 받았다. 부대 안에서 두세관리가 강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청년들도 이 운동 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우리가 원정준제 열을 올리던 어느 날 부대 참모장으로 임명된 차광수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다. 대장농, 원정을 갈 바엔 며칠 안으로 이 소사하를 빨리 도는 것이 어떻겠소? 근처에 신당로가 있어 적수송대가 자꾸 지나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식량사정도 매우 곤란한 형편이다. 농가는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넘는 식설이 모여서 먹어 대니 소사가 아무리 인심 후한 동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뎌내겠소. 봄부터 기근이 들어 순환폭동을 일으켰던 실정이기 때문에 식량 사정에 대한 하소연은 그의 설명 이상으로 나를 충분히 설득시켰다. 그러나 적 수송대의 내왕이 잦기 때문에 빨리 소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제 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안도 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자는 차광수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참모장동, 이왕 우리가 총을 들고 일어난 이상 한번 싸워보는 것이 어떻소? 전투를 하자는 거요? 그렇소. 부대를 모으면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저기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무엇이야 없지 않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안도 땅에서 항상 참소리를 내봅시다. 전투가 없지야 대원들을 단련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 잘만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소. 차광수는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리고 신장로에 나가 지형 정찰을 해왔다. 내복선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정찰이었다. 그들은 서용자령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수송대를 들이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안은 나의 구상과 일치하였다. 나는 유격대의 전투 형식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내복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서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을 그어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었다. 대전자에서 대사하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서사하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40리 남짓하였다. 한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우마차길이 어불꼬불 나있어 내복전투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거장이었다. 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안도지구에 투입된 병력들의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있었다. 때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 방향으로 떠났다는 지방조직의 통보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나는 남만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민속한 야간 행군으로 서영자령에 도착한 다음 그들을 길목 양쪽에 매복시키었다. 야간에 매복전을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인 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조가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야간에는 매복전보다도 습격전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항일전쟁의 전 기간을 거쳐 우리가 밤중에 매복전을 한 신뢰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서해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로서는 그때 이런 지치를 타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보름달이 환히 발랐어 아군끼리 혼전을 벌리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없었다. 수송대는 밤이 깊어갈 무렵에야 서용자령에 나타났다. 100m 전방에 매복한 제1진의 대원들이 적이 출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으리만 지금없이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처음으로 다닥치는 일이란 무엇이나 큰 충격과 부담과 위구를 자아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절실히 기억했다. 옆에 엎드린 박훈을 보니 그도 지간이 긴장되어 있었다. 방포군단학교를 졸업하고 고연맛까지 본 그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대원들의 경우는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매복도는 마차 행렬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 행렬이 두 번째 매복조 앞으로 한 불가양 터졌을 때 나는 바위 위에 올라서면서 권총을 발사하였다. 절자기가 깨져나갈 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우리는 달의 흰 수건을 감아서 저가를 쉽게 구별하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송대원들은 저가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 총질을 하였다. 10여 명의 호성병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바락적인 응원을 하였다. 시간을 더 끌면 전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10분쯤 수복을 계속 가다가 벌교계로 이행하여 전투를 단숨에 결속지었다. 적들은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포로된 인원수도 사상자만큼 되었다. 전부가 위만군 병사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 하사관이었다. 나는 투항한 적들 앞에서 짤막한 단일 연설을 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10대의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무주, 목석, 무주팀으로 돌아갔다. 보청 17정과 권청 1정, 그 밖에 100명이 한 달가량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와 전, 군화, 첫 전리품을 얻어는 대단히 푸짐한 양이었다. 밤 12시가 넘어 우동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빙 둘러앉아 밀가루로 만든 고기국을 먹었다. 그렇게 국물을 축하하는 눈악함이 오네였다. 나는 수제비국을 먹으면서도 후룩후룩 뛰는 심장의 거동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기분 상태는 그보다 더 좋았다. 나는 그날 밤에 체험했던 첫 전승의 희열과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던 흥분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히 감각하고 있다. 금시경 밑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동불을 들여다보고 있던 서방수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들어잡고 먹는 소리로 말했다. 이가 또 상주, 겪어보니 별게 아니구만. 이것이 첫 전투에 대한 참모장의 소감이었다. 나의 소감도 한마디로 지적하면 그런 것이었다. 싸움이란 별게 아니다. 총이 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보라, 그들이 우리 앞에 손을 들고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진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런 때에 진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진혁이만 있으면 벌써 특급시가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다니. 진혁이, 신한이, 리가리, 제우, 공룡, 모두 어디 가고 없단 말인가. 서광수는 목소리라도 하듯 혼잣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야무로서 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단일인민 유격대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예대호에서 먼저 떠나간 무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역시 한 목숨을 다 바쳐 단일인민 유격대의 소속을 쌓다가 희생된 군기들을 생각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간 그들의 얼굴이 잠잠히 떠올라 대달픈 기회를 달래일 수 없었다. 우리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의 대우는 얼마나 강한가. 자광수는 안경을 벗어들고 공세를 써가며 우동굴 앞에서 연설을 했다. 동무들, 우리는 발음을 띄었다. 우리는 첫 승리를 쟁취하였다. 누구들이 하였는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요. 그는 두 팔을 벌려 대원들을 한아름으로 안아올리는 진흉을 합니다.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총이 발사되었으면 승리해요. 안 그렇소?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차 사상자를 하나 소멸하였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요리의 시작이오. 저만 냇물이 진산 유곡을 떠나 망망대해를 향해 첫 걸음을 시작했단 말이오. 나는 차광수가 이렇게 흥분한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적어 내려가는 이 글의 기록보다도 그의 연설은 훨씬 더 생동하고 호소적이었다. 그 연설을 여기에 그대로 재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였다. 동무들, 싸우니까 얼마나 좋은가. 총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기복과 식량이 생기고. 나는 오늘 저녁에 위대하고 심오한 전승법을 배웠소. 이제 우리는 너의 간통을 나누어 가집시다.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세족을 쌓아놓읍시다. 그러면 더 많은 총이 생길 것이고 식량이 생길 것이오. 기관총과 대포도 생길 것이오. 너의 간 양식으로 미래를 채웁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운차게 행군해갑시다. 일제가 완전히 소멸을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에게 도파다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군전 방식이고 투쟁 방식이 아니겠다. 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온 장례가 열렬한 박수할 채로써 그의 연설에 대답을 했다. 그럼 누구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도덕화였던지 박훈이었던지 기억이 삭막하지만 아주 감흥이 넘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렇게 진심에 넘쳐 첫 걸음을 내지. 이상으로 불어금 흉기물 위량 서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도구로 20 제1부 한의 흉내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6장 지련의 끝 난만으로 두 번째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덩이리 미아리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본 방송은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15시까지, 21시부터 23시까지 단파 6250kHz, 3945kHz, 3970kHz, 초단파 97.8MHz, 97MHz, 89.4M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시간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 덩이리 미아리 방송입니다.